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아멘. Today I will preach about spiritual revolution.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혁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The real dream. 진짜 꿈입니다. 2 Timothy chapter 3 verse 1 to 9.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찾으셔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음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명예와 알무대와 공세를 발견하고 나지와 같이 진리를 배워갑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Know this. In the last days, we come.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말세에 혹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세 혹은 마지막 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세가 무엇일까요? 말세가 언제일까요? 제레미야 chapter 30 verse 24 said 예레미야 30장 24절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입니다. The last day we will see the anger of the Lord. 주님께서 그 화내신 것을 보게 될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And also John chapter 6 verse 40 said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Jesus sai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날이기도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Isaiah chapter 61 verse 1 and 2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망 사람을 사매여 주고 고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소망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Yes. So the last day also called it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and the day of the vengeance of our God.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This is the last day. 바로 그것이 말세입니다. 근데 우리말이 좀 번역이 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해입니다. Korean Bible translated the year of grace. But I think it's not correct. Acceptabl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우리말은 은혜의 해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회복의 때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기뻐 받지 않으시는데 그 마지막 때는 드디어 주님이 이 땅을 기뻐 받아주시게 이 땅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따져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 내가 뭘 받아서 은혜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The last day.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보복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보복도 하시면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The last day very strange because acceptable okay, I understand and to all God said also avenges what is that?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보복도 하신다라는 것 이상한 날이죠. So we have to find the secret, the behind. 그 뒤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Luke chapter 4, verse 18 and 19. Jesus proclaimed the same Isaiah chapter 61, verse 1 and 2.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드디어 선포하시며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주셨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고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 혹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해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때 뭔가 하나 다릅니다. Jesus read the same Bible Isaiah 61 Chapter 61, verse 1 and 2. But one is different. 근데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는데 앞에 봤던 말씀과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영이 내게 임하셨다. 아닙니다. 그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보복의 날이에요. Correct. In Isaiah chapter 61 and the day of revenge of our God. But Jesus, when he read the Bible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Jesus, he did not read the next. 예수님은 그 다음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Why? 글자가 빠지진 않았겠죠? 성경에서. 왜 예수님은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셨을까요? The last days. 그러면 이 말세,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언제 말세가 시작합니까? When do the last days begin? 말세는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른분들이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참 세상 꼬라지 봐라 돌아가는 꼬라지 봐라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그 말세가 이 말세입니까? 그럼 아직 말세가 안 온 겁니까? 온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안 왔네요 이제. 악하고 막 죄를 많이 짓고 예.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져야 말세가 온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멀었다. 예, 오케이. 또 다른 분. 말세가 언제 올까요? We don't know. 예, 우리 런터님 우리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 좀 멀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 지금 왔다. 아, 왔다. 네. 그러니까 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성경대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볼 때 네. 지금이 말세다. 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They said, world became so bad, so the, maybe the last day is coming or can. No,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 예. 그 뭐 쓰면은 예. 아,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아닙니다. Sister, you said. 아, 아닙니다. Sister, you said we don't know. Yeah, we don't know yeah. because the Bible said that God come like a thief of the night. Ah, yes, but Bible said when the day begin.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 God said, says God,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근데 Acts chapter 2 verse 17,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when do the last day begin? Holy Spirit came to on earth. The last day is begin. When the church start, last day is the begin.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y list, prepare the Holy Ghost, the last day is begin.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할 때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Yeah, not the end, but begin. 끝나진 않았는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Why Jesus do not lead the day of revenge of our God? Because first we need acceptable to God.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은 보복의 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Mark chapter 1 verse 15 said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Yet 것이 있습니다. All the things. They must be revenged to God. 이 옛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 있습니다. New things. New things belong to the acceptable to God. 새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것과 새 것 사이에 the last day, 그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저것이 바로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the day of revenge of our God.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해이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그 중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Man became a sinner. It means before we are not acceptable.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Old things. 그 옛것입니다. 옛것. 이 세상은 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새 것입니다. 아멘. This world belonged to all things. But Jesus said, the day of acceptable to God is come.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Kingdom of God is belonged to new things. So this world, all things, but kingdom of God came to here. 이 땅은 옛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한 것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5 said, Therefore, if anyone, anybody, anything in the world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All the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This world, everything belong to all things. Environment and animals and people and society and but political anything belong to all things. But in kingdom of God, everything is new. Even though fresh air and nature and you and I,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이든 정치든 국가이든 전부 다 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신선한 공기조차도 새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것이란 말입니다. 옛것과 새것. 루카 chapter 4 verse 18 and 19.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보복의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은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가 되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So where's the place for the real dream? 이제 우리의 진짜 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였습니까? Where's your place? 새것이죠, 새것. 새것, 옛것. 옛것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리고 있죠. All the things is waiting. What? Revenge of God. 옛것은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것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것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ut new things are waiting. What? The salvation of our Lord. 주님의 구원을 새것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것, 옛것. 근데 여러분의 꿈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는 것이죠. What is, where is your basement? 어디가 여러분이 근거하는 자리입니까? I know we are living Korea. Yeah, 저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걸 압니다. 근데 where is Korea? 옛것, 새것. 한국은 어디일까요? New things or things?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We live in Korea. But my citizenship belongs to heaven.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James chapter 5 verse 3 said, 여러분은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여러분의 금과 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we belong to the heaven. We belong to the kingdom of God. We have a citizenship of heaven. But many times, we live like we belong to all things.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옛것에 속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기초할 때도 세상적인 가치로 이것을 따지고 판단합니다. 어디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돈을 모으는 것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새 것이 아니라 옛것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꿈은 새 것에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We live here, but we do not belong to here. 우리는 이곳을 살아가지만 이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So our life is difficult.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Because we do not belong to here. 우리가 여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보지 않으면 잘못해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나를 보시는 그분 앞에 살아갑니다. 아멘. 세상은 24시간 감시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24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옛것에서 새것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옮기는 것, 그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We already became a new in Christ. But who is your ruler?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제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옛것에서 새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If you're serving God, move your position. Have to change your thought.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합니다. 그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누립니다. 그 나라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볼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바꿔야 합니다. We live in kingdom of God. We desire to see the that kingdom of God. We are waiting the second coming of Jesus. So we have to live in you. 우리가 새 것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란다면. 근데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옛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But in my life, so many troubles because of all the things. how to live, how to eat, how to wear. 어떻게 먹을까, 입을까 늘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Seek first. 먼저 구해야 됩니다. His nation and his will.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꾸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땅의 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바꿔야 합니다. 일본에 장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야구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정말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라. 당신이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을 때 관중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조선놈은 가라! 조선놈은 가라!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칩니다. 너무 관중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가 잠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타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예, 나 조선놈입니다. 그리고 공을 쳐서 장애 홈런을 때려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느 누구도 장훈에게 조선놈은 가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과 진짜를 꿈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옛것으로 옛것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네가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 늘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제쳐놓고 그저 먹는 일, 마시는 일, 먹고 사는 일만 신경 쓰며 살아가라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어렵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귀화를 해야 될까? 야구선수를 포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이 야구선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장훈에게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어머니의 말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야구선수는 야구로 말한다.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그가 나온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 나 조선놈이다. 그래, 나는 야구선수는 실력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는 장애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를 싫어했던 사람은 장훈이 야구를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싫어했던 이유는 그가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거짓에 동조하고 적당적당하게 넘어가고 눈속임하고 속이고 하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지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싸울 뿐입니다. 그의 한 번의 장애 홈런이 그가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적을 바꾸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장훈은 일본 역사상 최초로 3천 안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최고의 실력자로 마감합니다. 끝까지 국적을 바꾸지 않았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장훈, he is baseball player in Japan. Maybe 50 years ago, he was a great player, but Korean. So many Japanese said, leave your country, leave your country. Why you stay here? So he cannot play. So he asked his mom, Mom, they said to me, if you change your nationality to Japanese, you cannot play more. But his mom said, you are baseball player. Players just show your play. Please shake your identities. You are Korean. You are just Korean. Show your play to them. So he stand the platform again. They said to him, leave your country, leave your country. But he said, yes, I am Korean. And he hit the ball over the stadium. So from that day, nobody said to him, leave your country, because he was a great player. They want to see his play. He record, he hit it over 3,000 hits when he was playing in Japan. So nobody mentioned, leave your country, change your nationality, because you are great baseball player. I think this is a Christian. World, they don't like us. They hate you. Not because of your character, not because of life, only because you are Christians. So world, they hate you. But we cannot change my face. So I just show my play to them. So I don't like Christian, but you are a great player. Okay, it's okay. Then, every Christian is a great player. Okay, I also want to be Christian like you. Like Brother Daniel and Sister Monica. I want to be like you because of your wonderful life. 장훈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꿈이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그리고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결정은 새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